말하지 않아도 달아난 간절히 기적을 부르던 그대의 맘 힘내란 말밖에 할 수 없던 나 from your family 보이지 않는 변화에 넌 다른 삶을 택했네 떠나버렸네 상처로 남을 두려운 내일을 싸늘히 식어버린 네 꿈을 등치고 오래도록 잊었던 기억하며